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과 남한의 애국 청년들,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통일을 바라는 각계층 애국 시민들과 해외 동포들이 참여로 만들어가는 통일의 방송, 희망의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방송을 통해 무권리한 사람들에게는 권리를, 독재의 하수인들에게는 양심을 깨우쳐주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자유북한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남북 관련 소식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중동의 테러 집단인 헤즈볼라의 지하 시설이 북조선 당국에 의해 건설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김정일 집단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공식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남아공 월드컵이 11일 개막한 가운데 후계자 김정은도 북조선 대표단의 성적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조선의 인공지구위성 운반 로켓 나로호 발사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실패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동의 테러 집단인 헤즈볼라의 지하 시설이 북조선 당국에 의해 건설되었다는 주장이 전격 제기되었습니다. 브루스 팩톨, 미국 해병참모대 교수는 11일 발표문에서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에 만든 대부분의 지하시설이 지난 2003년에서 2004년 북조선 감독관들의 지휘하에 건설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팩톨 교수는 이들 시설은 꽤 넓다며 부상자들을 위한 치료시설과 식량 저장소, 무기 저장고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장에 앞서 과거에도 김정일 집단이 미얀마 군부에게 땅굴 기술을 수출했고 헤즈볼라에도 간접적으로 관련 기술을 넘겨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는 또한 시리아의 개혁당은 지난 2008년 헤즈볼라가 북조선으로부터 화학무기 물질을 획득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개혁당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겨자 및 신경가스를 시리아를 통해 북조선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밖에도 지금까지 나온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나 관련 보도 내용을 인용해 이란 혁명수비대 그리고 스리랑카의 타밀 반군 등에 대한 김정일 집단의 무기 지원 의혹도 전격 제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김정일 집단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12일 중국 량광래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이 북조선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량 국방부장이 11일 북경에서 일본 자위대 영광급 방중단을 만나 북조선의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해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량 국방부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가 김정일 집단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북조선 국경경비대가 중국 민간인 3명을 사살한 사건에 대해서는 곧바로 해결됐다며 조중 외교 관계에 영향이 없다고 밝힌 뒤 북조선 쪽으로 국경을 넘지 않도록 주민들을 철저하게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아공 월드컵이 11일 개막한 가운데 후계자 김정은도 북조선 대표팀의 성적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조선 언론은 11일 김정일의 삼남이자 후계자인 김정은이 북조선 축구대표단의 훈련을 직접 참관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두 번이나 축구 대표단의 훈련을 현지 시찰했습니다. 그는 4월 중순과 5월 초에 두 차례에 걸쳐 대표단을 비공식 시찰한 뒤 공격과 방어에서 다 같이 유기적으로 진행하는 무적의 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대표단 시찰 이후 대표단 성원 모두가 화선 입당에 영예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화선 입당이란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노동당에 입당시켜주는 조치를 말합니다. 김정일이 직접 보증하는 화선 입당은 북조선 청년들 사이에서 최고의 영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계자인 김정은이 대표단 선수들에게 화선 입당을 지시한 것은 크나큰 포상인 것입니다. 북조선 대표단이 44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면서 북조선 내부에서도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조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5월 초 대표단 훈련을 평양 양각도 훈련장에서 시찰한 뒤 대표단 간부에게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하사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조선의 인공지구 위성 운반 로켓 나로호 발사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실패했습니다. 나로호는 발사된 지 2분 17초 만에 통신이 끊기며 추락했습니다. 남조선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나로호가 발사대를 떠나 이륙한 지 137초 만에 통신이 두절되었다며 70km 상공에서 섬광과 함께 폭발해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로호는 10일 5시 1분경 성공적으로 이륙했으나 약 137초 후 통신이 전격 두절되었습니다. 추락 전 남조선 KBS 방송은 남열 해수욕장에 배치한 카메라에서 나로호가 추락하는 듯한 영상을 포착해 보도했습니다. 통신 두절의 원인이 추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결론이 내려지자 전문가들은 일단 추진 로켓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로호의 일단 추진 로켓은 남조선에 많은 경제적 빚을 지고 있는 러시아가 제작했습니다. 김정일 집단이 작년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도 실패로 끝난 바 있습니다. 김정일 집단은 대포동 2호를 광명성 2호라 부르며 인공지구위성 운반 로켓이라 주장했지만 사실상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이었으며 때문에 전 세계는 이를 근거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주환이었습니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진솔락 씨, 김은호 씨, 그리고 안윤미 씨, 장근혁 씨, 그리고 남한 청년인 오주환 씨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남과 북의 어린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남과 북의 가장 큰 차이는 어린이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북조선에서는 어린이들이 왕이라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는 정말 북조선에서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행한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주환 씨는 남조선에서 살면서 예. 어린이날을 뭐 지금까지 겪고 왔죠? 예, 그렇죠. 어린이날에 대해서 가장 표상에 떠오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요? 일단 학교를 하루 쉰다. 어린이들 입장에선. 예, 노는 예, 날. 예, 노는 날. 예,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뭐 부모님과 함께하는 날. 예. 요즘 뭐 부모님들 다 맞벌이 한다고 바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예, 그런 게 제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린이날에 대체로 뭘 하는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극장도 갔었고 말입니다. 예. 그 어린이 영화도 보고 부모님과. 예. 저 때는 그랬습니다. 저 때는 그런데. 가장 뭐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어린이날이 되면. 글쎄, 제가 그 초등학교 시절엔 그랬지만 요즘 듣기로는 이제 친구들하고 많이 논다고 합니다. 친구들하고. 아, 부모들하고 안 놀려요? 예, 부모님하고 놀진 않고. 아, 참. 친구들과 뭐 뭐 분식집에 가서 뭐 음식을 먹는다든가. 저들끼리. 예예. 예. 뭐 그런 풍조가 많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뭐 선물 같은 건 어떻게 하죠? 선물은 글쎄요 보통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부모님들이 이제 머리맡에 뭐 이렇게 몰래 이제 주시거나 뭐 크리스마스처럼. 예예. 예.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남한의 풍습은 이렇고 이제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북한에 대한 풍습을 자기 뭐 사는 고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디씩 좀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진솔락 씨가 좀 이야기를 해보시죠. 아니 우선 저는 이번 5월 5일에 그 어린이날이라는 걸 그 생각을 못했어요. 못하고 낮에 그 동네에 나가니까 그 동네 길가에 그 차들이 지나가는데 차마다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태우고 네. 그 광경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린이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어린이날 모르는 사람은 아마 진솔락 씨 한 명이겠네요. 북조선에서는 뭐 어린이날이라는 게 명절이 아니죠. 북조선에서야. 그렇죠. 뭐, 예. 그래서 뭐 나는 솔직히 북조선에 있을 때 어린이날이 어느 날인지 몇 월 며칠인지 몰라요. 그렇게 살았어요. 북조선에서는 6월 1일을 국제아동절이라고 그쵸, 해가지고 6월 1일 예, 돼 있는데 아마 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아마 6월 1일이면은 이제 유치원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모여서 놀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권한 행군이 이어지면서 뭐 그 다음에는 뭐 다 자비로 해야 되니까 100%. 그쵸. 참 어린이라고 태어난 북조선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소원도 간단하죠. 한 끼 입밥이라도 먹어봤으면. 그죠. 예, 어린이날 되면 생일에는 먹을 수 있는데 어린이날에 먹을 수 있나요, 입밥을? 못 먹죠. 아, 그래. 좀 잘 사는 집은 좀 먹었는지. 뭐 입밥을, 흰쌀밥을 못 먹는 건,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고. 근데 제가 그쪽 있을 때 보니까 그게 그날엔 부모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고달프겠더라고요. 그게 뭐야, 아침엔, 유치원 여기에다 모이라 해가지고, 그저 부모, 아이들 몽땅 다 유치원에 가더라고요. 네. 가서는 거기서 놀겠죠. 노는데, 네. 아마 체제가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그 여기 나와서 제가 보니까, 생각되는 게 많더라고요. 저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해주면 더 좋았을 걸. 내 생각에는 그 6.1절 날에도 애들이 그 꽃다발 들고, 그 김일성이 동상에 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가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애들도 자기 날이지만 김일성이한테 가서 이제 꽃다발을 줘야 된다는 그런 정말 그 체제의 그 순환이겠죠. 장군혁 씨는 지금 나이가 좀 어리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생생할 수 있는데. 저는 6월 1일날 주로 어린이날이면 저희가 이렇게. 유치원에서 원적이랑 가잖아요, 원적. 예. 원적 갈 때,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 그러니까 학교 와서 이렇게 망신 거 주는 게 좀 그래가지고, 예. 노력해서 저렇게 반찬도 맛있게 싸고 그러는데, 솔직히 저희 가정은 좀 가난해가지고요, 예. 좀, 제대로 좀 음식도 못 쌓아갔어요. 예. 그러니까, 딴 애들 같이 밥 먹을 때는 좀 이렇게 피하게 되고, 또 유치원생들이 자기 소생한데도 이렇게, 벤또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없는 애들은 그 벤또를 또 주지 않음으로써 선생하고 애들 그 사이에도 이렇게 예. 틈이 생기고 그렇죠. 그렇겠죠. 예. 안윤미 씨는 이제 어떤가요? 저는 아동절이라면은요. 아동절 어렸을 때 그 아동절이 오는 것이 싫었어요. 예. 네, 왜냐 싫었냐면은 은근슬쩍 마음으로는 기다려지는데 그 아동절이라 하면 부모님들이 그래도 이 밥은 못 줘도 어데월 이렇게 옥수수에다가 쌀을 섞어준 밥을 그나마 거기다 나물이라도 이렇게 묻혀서 해주려고는 했지만은 어린이들이 모여서 진짜 원적으로 등산을 가잖아요. 예. 그때 그 도시락 때문에 어렸을 마음에다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렇죠. 저는 평양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평양에서는 아무래도 좀 낫죠. 그렇죠. 아이라도 예 네. 같은 아이라도 이제 틀린데 이제 지방에서 보면은 정말 어린이날이 오면은 정말 뭐 선생님한테도 싸다 줘야 되겠지. 그렇죠. 뭐 그것이 가장 예. 제일 큰 그게 고민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동절인데 너무 가져갈 게 없어서 그냥 애가 아프다고 했다고 아. 안 보냈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가 막 너무 섭섭해서 가슴 아파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이제 굶어 죽은 사람들 고난행군 시기 가장 많았잖아요. 그때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이제 사망한 거로 그렇죠. 집계가 나와 네. 있습니다. 이제 애들이니까 보호자가 없으면 뭐 어떻게 그렇죠. 방법이 네.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죠, 애들은. 북한에서 뭐 어린이절이라니 아동절을 그게 뭐 아무런 의미도 없죠. 북한에서 국제선에서는 뭐 고난행군 시기 제일 많이 죽은 게 아이들인데 제가 97년도인가 그때 고원역에서 그거 제가 직접 봤는데 예. 아이가 3살이라 그래요. 3살인데 고원역에 아이를 내다 버렸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 엄마는 죽고 그 다음에 그 삼촌이 키우다가 삼촌도 이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차라리 누가 데려가라 하고 그 여기 내다 버리대요. 예. 근데 내가 그때 그 기차 제대로 안 되가지고 3일을 거기 여기에서 묵었는데 3일 동안 그게 2월달입니다. 2월달인데 그래서 엄마야 엄마야 하면서 3일 동안 울면서 사람들이 그 여자들은 너무 그 아주머니들은 너무 그 그러니까 울어요 그 보고 막 근데 예. 사람들이 다 뭐 돈 놓고 다 사는 게 긴장하니까 데려가지 못하고 네, 그래서 진짜 지금도 그 생각이 나면 그게 살아 있겠는지 그 생각이 들고 네. 저도 저 6.1절 제가 북한에 그 애들이 3명이 있는데 6.1절만 되면 그 쿠네부터 시작해서 자군에까지 그 다 이자처럼 그 선생들이 도시락 우선 먼저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도 남들 같이 그 축에 빠지지 않게끔 해달라고 며칠 전부터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 또 부모들이 그에 따라주지 못하면 또 부모들이 마음도 아프고. 그렇죠. 예. 당연히. 그 이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련에 갔었습니다. 사련 갔는데 그날이 어떻게 6월 1일이었어요. 그날 그 버스를 타려고 사련 역전 앞에 있는데. 한쪽에 사람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가보니까 그 어린애들이 그 네 명이 지금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 예. 거기에 탄 그 손님들이 모여서 그 애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잘한다고 한 번 더 해라, 더 해라 하는데 흔히 말하는 꽃제비들입니다. 아. 예. 그리고 그 듣는 사람들은 또 너무도 불쌍하고 이러니까 그 돈을 주더라고요. 또 돈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그 도중 식사를 싼 걸 좀 갈라주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북한 어린이들이 정말 한심하죠. 6월 1일 같은 건 뭐 잘 샌다 뭐 이렇게 남한에서처럼 상상을 못합니다. 정말 이 이제 남조선의 아동절과 이제 북조선의 아동절 정말 너무 천지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 이번 5월 5일에 이제 저도 뭐 이제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어린이날이다 해가지고. 어디를 갈까 하고 생각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에버랜드나 뭐 이제 놀이장들은 꽉 찼을 것 같고 생각하다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한번 가보자 해서 부천에 있는 이제 그 놀이공원에 갔는데 차가 주차장은 이미 뭐 그 찰대로 다 찼고 그 다음에 그 길 양옆으로 그냥 뭐 길 옆 주차해놓은 거죠. 차가 주차하고 가려면 경기장까지 차라리 걸어 가는 게 낫겠더라고요. 네. 너무 차가 이게 길이 많이 서가지고. 차를 세우고 가보자 하고 데리고 갔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참 이채로운 풍경은 나는 남조선에 와서 이렇게 뭐 도시락을 싸가지고 나가서 가족끼리 이렇게 피크닉 형식으로 먹는 거를 못 봤는데 그날만은 다 뭐 도시락들 싸가지고 와서 같이 앉아서 먹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 걸 하는 생각이 나던데 그래서 이제 뭐 그 놀이기구도 태우고 그다음 사진도 찍어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오다가 뭐 식당에서 이제 점심을 하고 왔는데 참 이걸 보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 야 북조선에서 이렇게 뭐 정말 자기 하고 싶은 것은 둘째치고 배라도 걸지 않았으면 그쵸? 예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저도 어제 그 한강에 갔습니다. 한강 공원에 나갔는데 정말 그 옆에 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그 이제 그 천막이나 예, 그런 텐트 예, 예, 예. 텐트를 치고 막 가족끼리 혹은 아. 그 동료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놀더라고요. 애들은 저 분수도 뛰 놀고 그렇죠. 뭐 예, 연도 띄우고 하면서 그걸 보면서 그 북조선에 두고 이제 자식들. 그렇죠. 예, 그 자식들 생각, 아, 오늘은 얘들이 그 북조선에서는 그 아동절이 아니지만. 예. 밥이라도 제대로, 예, 먹고, 제대로 있나. 먹고 있겠나. 그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그제 북조선에는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없죠. 예, 그렇죠. 없죠. 평양에는 있죠. 평양에는 대성산 유원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망경대 위장이 있는데 그 평양시에 뭐 지방에서 갈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 제대로 돌긴 돌아요? 예, 평양은 돌죠. 4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만은 이제 일요일 날에는 전기를 주거든요. 예, 평일에는 잘 안 하고. 예, 정말 뭐 하늘 땅 차이잖아요. 하늘 땅 차이죠. 예. 같은 나라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어린이날은 둘째, 그 생일날이 돼도 복을 것부터 걱정해야 하는 이 북조선이 그렇죠. 지금 현실이 너무 하루 아름답죠. 한 끼를 걱정하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애들이 막 투정질하잖아요. 그죠. 막 밥을 먹어라 먹어라. 정말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애들이 어디 있어요? 저도 지금 애가 너무 밥을 안 먹어서 간식을 아예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어린이집 가가지고. 뭐 노르마가 너무 높으니까 그 어린이집에서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기 그 영양소를 다 하니까 그래. 집에 와서 밥을 먹으려고 안 하는 게요. 그래서 한 번은 애를 앉혀놓고 이런 소리를 했어요. 야, 네가 북조선에서 태어났다면 물론 걔는 이해를 못하죠. 무슨 소린지도 예, 북조선에서 태어났다면 너는 정말 이건 뭐 행복의 복의 기호 하는 짓이니까 정말 애들한테 맞아 죽을 수 있다. 이런 소리도 해봤는데 너무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여기서는 먹지 않아서 걱정인데 네, 네. 북조선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걱정이지 않습니까? 네. 아마 6.1절에는 애들 있잖아요. 네. 애들이 아마 부모들한테 한두 번은 다 내맞을 거예요. 너무 그 애 잘 사달라 네. 부모들은 못 사주지 그렇죠. 하니까 그 다툼에 아마 매를 맞을 겁니다. 예, 오늘은 남과 북의 어린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태어났지만 지도자를 잘못 만나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북조선의 어린이들이 하루빨리 기어와 빈궁에서 벗어나기를 거대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네, 북조선 주민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위대한 장군님이라고 알고 있는 김정일의 비화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설락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조선의 독재정권이 위대하다고 선전하는 김정일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인간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문제지만 북조선에서는 김정일이 가족관계나 여자관계가 철저한 비밀에 붙여지고 있습니다. 알 수도 없고 혹시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하는 것이 김정일이 가족관계, 여자관계입니다. 특히 알고 있으면 죽어야 하는 극비밀이 바로 김정일의 여자관계입니다. 그러면 북조선의 독재정권이 왜 김정일이 가족관계, 여자관계를 극비에 붙이겠습니까? 그것은 변태적으로 여자에 집착하는 김정일에 대해서 알게 되면 곧 김정일에 대한 극도의 혐오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김정일의 여자관계는 북조선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만치 문란합니다. 오늘은 그 문란하기 짝이 없는 김정일의 여자관계 중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정일은 1974년 함경북도 안전부 교환수를 하던 김영숙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김영숙은 설송이라는 딸 하나를 낳고 과부신세가 되었습니다. 과부신세가 되었다는 것은 김정일이 버림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일은 김영숙과 결혼하기 전부터 영화배우 출신인 성혜림과 비밀리에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성혜림이라는 여자는 북조선의 이름난 작가 이기영의 며느리였습니다. 결혼을 한 유부녀였습니다. 김정일은 결혼을 한 유부녀를 강제로 이혼시키고 자기가 데리고 산 것입니다. 물론 후에는 성혜림이라는 여자도 김정일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성혜림의 시아버지 이기영은 북조선 사람들을 거의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해방 후 월북하여 김일성에게 충실했던 이남 출신 작가였습니다. 김일성도 이기영을 아껴주고 많이 내세워주곤 했습니다. 성예림의 시동생도 김정일과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김정일은 가까운 친구의 형수도 가로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든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가 아끼던 그런 사람의 며느리, 자기 친구의 형수를 가로채서 데리고 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무지막지한 깡패들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김정일의 여자 편력은 이 밖에도 많습니다. 김정일의 여자 편력을 살펴보면 김정일은 몇 년에 한 번씩 여자를 바꾸곤 했습니다. 김정일이 파렴치하고 변덕스러운 인간이라는 것은 그의 여성 편력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파렴치하고 변덕스러운 인간인 김정일을 북조선 인민들은 위대한 지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김민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남과 북 이심전심을 들으시겠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남과 북에서 각각 다른 뜻으로 쓰이는 말들을 알아보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대화를 들어볼까요? 야, 우리 낙지 먹을까? 이 집이 낙지 맛있기로 소문난 집이거든. 아, 좋지. 그런데 이건 오징어 아니야? 네. 남조선의 낙지는 바로 북조선의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남과 북이 이 오징어와 낙지의 이름을 서로 바꾸어 쓰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 남조선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가게에서 낙지를 찾으면 가게 주인은 알아듣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북조선에서는 오징어가 구하기 힘든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남조선에서는 가게 어디서나 마른 오징어를 팔고 있어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야, 우리 낙지 먹을까? 이 집이 낙지 맛있기로 소문난 집이거든. 아, 북조선에서는 이걸 보고 오징어라고 했던 건데 그럼 한번 먹어볼까? 남과 북이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그날까지 남과 북 이심전심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민주주의 강좌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그럼 오늘은 그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 그 잘못된 생각 한두 가지 좀 얘기를 하자고 그래요. 지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각성이 되었거든. 물론 이번에 김정일이 이 사건을 일으킨 걸 가지고서 전쟁 공포증을 고취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선 이 사건과 관련시켜서 우리가 여기 좌파 세력을 공격하는 것보다도 우선 우리 보수 진영을 단결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점차적으로 이 좌파라고 한 말이 야당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 이 김정일 전략에서는 좌파 정권이 센 다음에 자기네들하고 급속해서 요소를 점령한 다음에 연방제를 실시하자고 그러던, 그때 좌파라고 하는 것은 김정일이하고 같은 종속이거든. 그게 적지 않은 것만 사실인데 내 의견으로서 이거 내가 좌파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야당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 좌파라고 하는 것은 김정일 전략에 따라서 김정일이 의도에 맞게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연방제를 실시하게 유선포화되는 그런 분자들을 임해하는 것이지 어느 그 지금 야당을 전부 좌파라고 이렇게는 보지 않는다. 좌파는 지금 현재 이게 전남한 사건이 명백하게 된데도 불구하고 그 부인하는 놈들 그걸 좌파라고 생각한다. 이번 전환함 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좌파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 정부가 동맹국가랑 다 해서 사태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인하는 놈들 이게 좌파다고요. 근데 좌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좌파를 공격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좌파에 속하지 않고 국민들과 감정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또 결속시키는 거이다. 그 사업부터 시작해야 된다. 아주 견결하게 나가는 사람, 대북정책에 대한 관점이 견결한 사람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김정일 도당을 고립시켜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기하는가 하게 되면 자꾸 고립시키게 되면 궁한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것처럼 그것도 전쟁의 위험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 그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지금 김정일이가 그 궁한 쥐가 아니다. 예, 원래 이게 병법에서 얘기되는 건 보일해가지고서 죄에 되면 아무래도 죽을 바에는 싸우다 죽자 이렇게 된다고 해요. 김정일이가 지금 출로가 없는가? 우선 동맹관계를 봐도 중국이 하고 동맹관계 있거든. 러시아하고도 친하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이번에 명백하게 된 것처럼 러시아하고 친하거든. 러시아가 그걸 지지하고 있지 않소. 그렇게 하고 비동맹 국가들하고도 아직도 상당히 관계가 좋다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자기네가 그 김정일이가 정상적으로 국가 활동을 하는데 지장은 하나도 없어. 또 출로가 왜 없는가? 가장 큰 출로는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 출로는 늘 우리가 환영하고 열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 자기네가 곤란하게 되면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 대해서 우리가 자꾸 고립시키게 되면 전쟁이 일어난다. 고립시키게 되면 궁한 쥐가 고양이를 보는 식으로 나오게 된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 이번 기회에 그걸 좀 강조하자는 말이에요. 김정일 도와줘야 옷을 벗는다 하는 게 그 햇볕 정책의 기본 요지란 말이에요. 이거 다시 반복해서 속옷이 아니라 독재의 옷이다. 그가 입고 있는 건 속옷이 아니라 독재의 옷이다. 김정일을 자꾸 도와주는 것은 독재의 옷을 자꾸 두텁게 하는 거인데 독재의 옷은 두텁게 할수록 그것이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독재자들에게. 그 벗을 리가 없다. 그리고 도와주게 되면 미사일을 되고 도와주게 되면 의뢰를 돼가지고 돌아온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핵무장을 하고 이제 미사일 자꾸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무기를 휘두르는 거에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이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거 역시 그 김정일 집단의 그 핵무장을 옹호해 주는 게 아니라 다름없는 거이다. 정상적으로 국가활동을 하는 데서는 핵무기 없이도 체제 보상은 다 받게 돼 있어. 지금 현재 북한과 중국이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조건에서 그 중국은 절대로 북한의 체제를 뒤집어 엎고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오는 걸 절대로 허용 안 해. 핵무장하는 것은 체제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이걸 그 수령 절대주의로서 남한까지 다 점령해서 통일하는 것을 반대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자꾸 여기를 위협해서 좌파를 옹호해주고 여기 좌파 정권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딱 갈라줘야 돼. 체제 보장은 그건 하나의 부차적인 거이고 목적은 여기를 위협하고 그래서 여기 혼란에 빠뜨리게 해가지고서 좌파 정권, 즉 김정일 지지하는 정권을 만들자는 게 목적이라고. 김정일 좌파 정권을 만드는데 그 미국이 반대해서 한국 모함 보내고 자기네들이 다 이전 좌파 정권을 세워가지고서 연방제를 선포했는데 그것을 간섭하려고 할 때는 한국 모함을 깐다고 해요. 절대로 이것은 체제 보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다른 목적은 없다. 미국하고 핵전쟁을 하겠는가, 중국하고 하겠는가, 일본하고 하겠는가,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요게는 먹자는 거인데 요게는 먹는 데서 지금 당장 그걸 쓰자는 것보다도 그걸 위협하는 거이다. 그 토일에 요게 남조선을 점령한 데 이용하자는 게 기본 목적이지 체제 보장은 그 체제 보장만이라면 중국하고의 동맹으로서 충분하다고. 이번에 이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의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고 국민들과 함께 그 이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더욱 단결시키고 외부적으로서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일본과의 협조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또 이 기회에 중국을 자꾸 이해시키고 중국을 끌어당겨서 중국과의 친소를 강화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 그거는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그걸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통일을 바라는 남과 북의 애국적 민주주의사들, 북조선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조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김정일 독재정권 밑에서 북조선인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독재의 하수인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북조선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그리고 중국에 계시는 탈북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조선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독재의 하수인들에게 시간이 김은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정일 독재 정권에 기생하며 저들의 향락을 위해 인민을 희생시키는 독재자의 하수인인 평안북도 보위부 보위원 차철령 소자의 만행을 고발하려 합니다. 지난 2월 말 중국 심양에 있는 남조선 영사관에 진입하려다 공안에 잡혀 북송된 7명의 탈북자들에게 평안북도 보위부 차철령을 비롯한 독재자의 하수인들은 피를 줄기는 순양이 마냥 날뛰었다고 합니다. 2월 28일 오후 2시 심양에 있는 남조선 영사관 정문을 통해 진입하려던 이성철, 김영남, 박영호 씨는 중국 공화국 경비원들과 몸싸움 끝에 체포되어 심양시 대동구 치안구리소에 수감되었으며 앞서 잡힌 여성 탈북자 4명과 함께 중국 단동을 격려해 3월 13일 북송되었습니다. 이들은 신의주에 있는 평안북도 보위부 구리장에 감금되어 차철령을 비롯한 여러 명의 보위원들로부터 길이 80cm, 두께 5cm 정도의 참나무 몽둥이로 머리와 온몸을 구타당하는 등 심한 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차철령은 가죽장갑을 끼고 가죽 뒤로 탈북자들을 사정없이 고문하며 중국에 살면서 무엇을 했고 교회에 갔는가, 남조선 사람들을 만났는가, 라디오를 들었는가 등의 사항을 12일간 잠도 재우지 않으면서 신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일행 중 이성철 씨는 남조선 영사관 진입 시도 사실이 드러나 8일 만에 곧바로 한경남도 여덕군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나머지 일행은 아직도 취재를 당하고 있지만 취조 과정에서 남조선 관련 내용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이들도 역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병안북도 보위부 차철령은 들으라, 내가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참나무 몽둥이로 개패도 패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그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들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내 손에 죽고 급탈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군복 벗은 너에게 어떻게 행동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할 것이다. 여기 남조선에 사는 그들의 가족이나 친척들은 매일과 같이 북조선 관련 뉴스를 듣고 있어 북조선 사회를 너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내 손에 죽고 정치범 수용소로 굴러간 수많은 사람들과 그 가족이 통일 이후 인민의 피를 대가로 유지하는 김정일 독재 정권과 그에 기생하는 하신들에게 피눈물을 삼키며 참고 참았던 원한을 어떻게 풀지는 너도 잘 알 것이다. 내가 지켜주는 김정일 독재 정권도 무너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김정일 독재 정권이 저들에게 밀부터 부귀 영화를 누리던 하수인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마 선배 하수인들이 가공한 처지를 보아 잘 알 것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너희들이 군을 속에서 움풍영어라는 김정일 독재자가 아니라 인민이 편에 서는 것이 내가 살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인민들은 기아로 죽어가는데 죽어서도 북조선의 신으로 남겠다는 자들이 바로 김일성, 김정일 일당이다. 남북한 7천만 농포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라도 김정일 정권은 너희들이 손으로 하루속히 꾸짝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독재자의 하수인들에게의 김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성은 참과 거짓,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인의 독재로 다수가 고통받고 있는 북조선의 현실에 이성적으로, 양심적으로 불합리함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해 귀를 막고 눈을 감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북조선, 자신의 이성과 양심을 속여야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인권 유린이 아닐까요? 북조선 인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드리는 인권 캠페인. 이 캠페인은 북조선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남조선 내 탈북자들의 공동체 탈북자 동지회가 함께합니다. 예, 이번에는 탈북 지식인이 바라본 남과 북이라는 제목으로 NK 지식인연대 김웅광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북조선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수가 이제는 2만 명을 헤아리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지식인들이 바라보는 남과 북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럼 함께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 지식인이 보는 남과 북 시간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김흥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 정월대보름이라든가요, 참 누구든지 다 기쁘게 맞는 그런 아마 명절이랄까 그런 날이 오네요. 여기서는 이제 정월대보름을 아주 뜻깊게 경사합니다. 저녁시간에 두둥실 떠오르는 달을 보면서 서로의 새해 바람과 기원들을 축원하면서 덕담들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막 그런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 모두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명절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요.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특별히 정월대보름이라고 해가지고 휴식을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주민들이 민심을 잘 반영해가지고 또 우리한테 득이 되는 그런 뭐 정부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이제 우리가 선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국회의원의 후보로 이제 출마를 합니다.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일정한 등록금을 내고 일단 선거를 하면 선거 후보로 등록을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해서 하는 동안부터 시작해서 그 한 달인가 40일인가 동안에 선거 유세를 하죠. 나를 대의원 시키면 저 사람보다 이런 건 더 잘하겠습니다. 아니면 나를 시키면 이 지역에서 이런 걸 해결하겠습니다. 그걸 들어보고 판단은 누가 하냐. 국민이 한다는 거죠. 그 지역구의 주민들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만일 제가 북에서 왔습니다. 저는 온 지 얼마 안 되고 한 뭐 4, 5년, 60년을 살아온 사람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금방 들어온 놈이 어떻게 국회의원에 감히 나서겠느냐. 물론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라도 저는 국회의원에 나서겠다고 저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제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저는 당연히 선거대의원의 후보자로서 저는 나서서 선거 유세를 하고 국민들이 그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까진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안 할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아직 대의원으로서 국민의 어떤 신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저는 도대체 이 사회의 정의가 무엇인지 주역구 사람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으며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찬동을 얻을 만한 이런 인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그 북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서 10년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국회의원에 출마를 한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 참 대단하죠. 오신 지 뭐 그리 긴 기간 아니지만은 재작년이었습니다. 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북에서 온 사람들 중 두 명, 한 명은 남자분이요. 또 한 명은 놀랐겠지만 여자분이었어요. 45 정도 되는 그런 분이었는데 국회의원 등록을 했습니다. 물론 출마했다는 건 아니고요. 후보가 돼가지고 선거연설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겪을 수 있었죠. 여기서 보면요. 국회의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구 의원이라 해가지고 지역에 사는 그 주민들의 직접적인 선거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국회의원이 있고 또 하나는 주요 정당들이 있습니다. 그 정당들이 국민의 찬성을 몇 프로 받았느냐. 그래서 뭐 이 당은 50%, 이 당은 30%, 이 당은 20%라고 하면 그 퍼센트에 따라서 정당이 추천하는 그런 비례국회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비례국회의원으로서 두 명이 출마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 참 이런 분들이 행동과 또 용기가 참 부럽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지지 안 해서가 아니라 그 국민들이 그 사람들이 그 비례대표로 선출받을 법한 그런 정당을 크게 찬성을 안 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그래서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보면 어차피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북에서 온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몇 명은 아니겠지만은 얼마 오랫동안 걸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마 국회의원이 사회의 정치의 가장 선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그런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국회의원을 하라고 해서 나오거나 또 누가 신임을 딱 받아야만이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그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제 정당을 만들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사회를 정의롭게 이끌어 나가는 사회단체를 조직하고 또 거기서 나의 뜻과 이름이 높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제 실천하는 동지들을 규합하고 동지들을 만나가지고 정말 그 정의로운 행동을 해나가는 이런 정치의 자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찾아본 가장 큰 자유 중에 자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자유북한 방송에서 가족을 찾는 사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남조선에 입국한 탈북자인 어머니 호경애 씨가 딸 배현옥 씨를 찾고 있는 사연입니다. 배현옥 씨는 2004년 2월 18일 총진시 교동에서 헤어진 뒤 소식이 없다는데요. 배현옥 씨는 1980년 12월 7일생이며 입술 위에 호물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호경애 씨는 딸 배현옥 씨가 중국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호경애 씨는 배학수, 배남수 두 아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와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허경애 씨가 배현옥 씨를 애타게 찾고 있으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배현옥 씨나 또 배현옥 씨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 자유북한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02-2699-0977번, 02-2699-0977번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중국에서 여기 남조선으로 전화하실 때에는 전화번호 앞에 0082를 붙이셔야 합니다. 자유로, 민주로, 통일로. 지금 여러분께서는 캄캄한 망망대해인 북녘당의 자유의 불빛을 밝히는 등대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그럼 이번에는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미국인들의 편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는 우리 자유북한 방송국의 미국 대표부를 맡고 있는 수잔 썰티 여사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대한민국의 서울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 수잔 썰티 여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저는 미국 의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 미국 정부 공무원들에게 탄원한 바 있습니다. 제가 참여한 행사는 북한 자유주간이라는 행사였는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사람들에게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알리고 여러분들이 자유를 찾는 데 미국이 도와주기를 요청하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남한에서도 미국에서도 많은 참가자들이 왔었고 자유를 찾아서 북한을 탈출한 여러분들의 동포들도 얼마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탈북자들은 자신들과 가족들이 김정일의 통치 아래서 견뎌야만 했던 인권유린과 권한에 대해서 미국의 관리자들한테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조국에서 자유의 결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참가자들은 여러분들이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믿음과 의견을 공개적으로 말할 자유와 자신이 갖고 싶은 곳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식량, 주거, 그리고 의료에 대한 기본권을 마땅히 누려야 합니다. 네, 굳건히 견디면서 진실을 찾으세요. 오하이오주에서 린다 다이가.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저는 기도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을 자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얼굴들을 볼 수는 없고 여러분의 이름들을 읽을 수도 없지만 제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있답니다. 저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무르고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흐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그분은 고통스러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완벽하고 충만하게 사랑하시며 또한 언제까지라도 그렇게 사랑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전제와 힘을 간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미국 뉴욕주에서 미셀, 북한에 있는 친구 여러분,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질 수 없는데 우리는 새들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매우 소중한 존재들이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 우리를 대신해 죽음으로써 벌을 받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많은 이들이 이를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며 그분을 믿는 이들은 영생을 얻고 죽은 후 천국으로 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분을 믿기를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진심으로 미국 아이다호주의 나오미가. 안녕하십니까? 미국 시민권주의 워터버드시에서 인사드립니다. 저와 제 남편은 거의 매일 밤 불을 끄고 자기 전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는 저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에 많이 있고 모든 북한 사람들이 매우 힘든 시절을 겪고 있다고 읽는 바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시여 어서 빨리 오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저희 가슴은 여러분을 위해 아파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꼭 명심하세요. 저희의 사랑과 기도를 여러분께 미국에 사는 도로시로부터 친애하는 북한 친구 여러분 저희 이름은 마가렛이고 저는 미국 남부에 있는 조지아주 출신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나라를 위해 많은 해 동안 기도해온 터라 이 편지를 여러분께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각각 8살, 7살, 4살, 그리고 2살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아이들은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 매우 많이 알고 있으며 저와 함께 여러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가슴 속에 여러분을 향한 큰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제 가슴 속에 있으며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을 잊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제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 나라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예수님의 크나큰 사랑 속에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동부 유럽의 몬테네그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미국에서 여러 해 살았고 그것 시민이 되었지만 원래는 몬테네그로의 출신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과 그분의 크나큰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몬테네그로에 왔습니다. 또한 저희는 여러분께 다시 편지 쓸 기회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미국 남부 조지아주 출신의 마가렛. 이번 시간에는 FNK 논평을 들으시겠습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 방송의 논평 시간입니다. 진행의 진설락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죄는 천도깨비가 짓고 벼락은 초목이 만든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전체 인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던 1998년 김정일 독재 정권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는데 그 미사일은 일본의 영공을 가로질러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그 미사일 발사는 김정일의 무력 시위인 동시에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일본 열도는 우려와 격분으로 들끓었고 결국에는 그 우려와 분노가 북조선에 대한 경제 제재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1994년 미군의 헬기 한 대가 길을 잃고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으로 잘못 들어왔다가 날아오는 미사일에 맞아 격추됐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한 군인은 곧 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김일성이 죽은 뒤 줄곧 침체에 빠졌던 김정일의 기부는 미군 헬기를 격추했다는 비정상적인 사실을 보고받고 급기야 호전됐다고 합니다. 미군 헬기 격추가 김정일의 침체된 기분을 호전시켰다는 이야기, 김일성이 죽은 뒤 우울했던 김정일의 기분이 미군 헬기 격추 사건 이후 활달해졌다는 말은 북조선의 권력계층들 속에서 흘러나온 소리였습니다. 김정일의 심리를 살펴보면 그는 외부 세력에 대한 대열이나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충격적인 사건에서 자신의 기분을 호전시키는 호전광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김정일 현상을 살펴보면 그는 외부 세력과의 대결로 북조선 내부의 영양소 결핍증을 극복하는 데 습관된 전형적인 군사 독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 김정일은 한국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을 공격하여 침몰시켰습니다. 물론 김정일은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우기지만 천안함 침몰이 김정일이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심증에서 물증으로 이어지며 지금 확정적인 결론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무분별한 김정일의 도발이 북조선 인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물론 천안함 침몰 사건이 김정일의 기분은 호전시키고 북조선 사회의 지배계층 속에 대결과 결집 의식을 비롯한 나름대로의 통치 환경도 만들겠지만 북조선 인민들은 더욱 어려운 가난에 직면해야 합니다. 지금 남조선 사회와 국민들은 46명의 희생자를 낳은 천안함 사건 이후 대단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남조선 사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북조선 경제의 회복을 기원하여 성심성의껏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남조선 사회에서 북조선에 지원한 경제적 원조는 천문학적 숫자에 이릅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은 남북 관계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남조선 사회와 국민들은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북조선의 독재정권이 철저한 적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국제사회도 김정일 독재집단이 무서운 호전광들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조선에 대한 남조선과 국제사회의 경제적 원조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압박과 경제 제재에 직면한 것이 지금의 북조선입니다. 북조선이 압박과 경제 제재를 받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민들이 떠나야 합니다. 북조선의 속담처럼 죄는 천도깨비가 짓고 벼락은 초목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남조선 정부의 북조선 인민들에 대한 유대가 김정일 독재정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북조선 인민들은 김정일 독재정권 때문에 피해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독재자 김정일 정권 하에서는 북조선 인민들이 언제 한번 마음 편히 잘 살아볼 수 없습니다. 북조선 인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김정일 독재정권을 하루빨리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사람 이야기를 진행할 최성일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지난 2007년에 대한민국 여신 강연희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 시간에 강연희 씨가 천신만고 끝에 심양에 있는 그 한국 영사관에 진입했다란 네. 네, 이런 말씀까지 했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아쉽게 마치는데요. 이제 그 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일단 강연희 씨가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처음 중국 땅을 들였을 때 한 20일간 체류했던 그 집이 전 시간에 말씀하신 그 19살 네. 그 임신했던 아가씨 그 아가씨가 체류했던 집이 아닙니까? 네, 중국은 그 아가씨가 체류했던 집이 아니었어요. 아, 그럼 그 아가씨가 대준 주소였는데? 중국은 아니고 북에 있는 무산의 집 주소였어요. 네. 네. 그래서 중국이 건너와서 그 아가씨의 소식은 들었습니까? 전혀 못 들었어요. 아, 지금까지 소식을 모르고 있고요. 네. 아, 그래서 이제 한국 영사관에 들어가서 그다음 한국까지 오는 길도 또 이제 역시 지금 아직 건강이 안 좋은 상태잖아요. 네. 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긴 이야기를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여권 위조로 영사관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갔을 당시 그 지하방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들어갈 때는 이제 적어도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아, 그 동안에 뭐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니까 1년 반 되고도 못 나간 분들이 20, 30명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햇빛도 마음대로 볼 수 없고 지하방이었는데 그냥 그 안에서 햇빛 보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밖에 안 되었어요. 영사들이 출근하기 전 1시간, 퇴근하고 1시간 그런 상황이고 너무 좁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서로 사람들끼리 부딪히니까 짜증나서 다투기도 하고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누구 짝꿍도 없이 혼자 들어가서 누구하고 말도 감히 하기 힘들고 그랬는데 어쩌면 그 안에서는 그 조건은 좀 좋았어요. 도서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1년 넘게 갇혀 있으니까 피부가 조금 되어도 막 짜증을 내고 감히 말을 좋은 말인데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내가 분석하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예민한 상태였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사람들이 진짜 1년 8개월 만에 나가는데 보내는 마음도 막 눈물이 저절로 나고 가는 사람들도 이제 자기네도 기다렸던 그 시간이 왔으니까 진짜 울고 아니면 또 우리가 또 언제 오겠나 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참 그 생활 조건은 너무 좋았었는데 그 사람들이 받는 그 그걸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이제 그 좁은 공간 속에 네. 수용인을 초과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네. 아마 이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을 테고 그 속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네.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또 아픈 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누구하고 부딪히고 싶지도 않고 그냥 생각하고 혼자 있는 공간을 찾았고 그 용사 측에도 난 지금 아파서 들어온 상태니까 정말 검사 같은 거 받고 싶다 그런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잘 안 됐어요. 그걸 한번 나갔는데 중국 공안에 뭐 수락도 받아야 되고 또 나가서도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조금이라도 뭐 다른 일이 생기지 않게 근데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검사는 받았는데 특별히 뭐 병이 발작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항상 예민하고 병이 진짜 암으로 변화가 될지 그것 때문에 저 본인이 엄청 힘들었어요. 네. 하루하루 있는 것이 막 지옥 같은 느낌을 받았고 다른 사람 한 명씩 나갈 때는 막 그 사람 가방 안에라도 막 들어가서 따라가고 싶더라고요. 네. 중국 땅에서 일단 그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피해 다닐 때에는 그 한국 그 공간에만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살았다. 마음이 놓일 것 같았는데 정작 네. 들어가 보니까 네. 또 그렇지 않았네요. 네. 이제 그 한국 공간도 중국이 주재해 있는 것만큼 그 실전법은 지켜야 하니까 네. 그게 이제 강인우 씨 건강이 안 좋은 상태지만은 병원이 마음대로 데리고 치료받으러 다닐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아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천신만고해서 젊은 나이에 몇 번씩이나 이제 죽음이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한국까지 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정작 와 보니까 저 인천공항에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어땠나요? 그때 그 느낌은 만세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네, 뭐 그 느낌이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너무 내가 원했던 것에 오니까 모든 소원을 이룬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네. 것 같아요. 지금 많은 탈북자들이 이야기를 들어봐도 네.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가 참 쉽지 않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탄이한 두 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고 또 가치관의 차이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언어의 차이, 문화적인 네. 차이 네. 굉장히 큰 이제 난관들이 봉착하게 되는데요. 자, 그 한국 생활에 적응하던 네.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생략을 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만큼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저 한국에 나와서는 처음에 우울증 걸려서 한 두 달 정도 한 달은 군번 밖을 못 나갔어요. 못 나가다가 이제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상담사 상담을 통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길도 익혀야 되고 뭐 일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아는 사람이 도무지 한 명도 없는 조건이라 누구한테 힘들다는 표현도 못하고 뭐 공부도 해야 되는데 내 진로를 어디 쪽으로 방향을 선택해야 될지 그 방향 자체를 선택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조건이고 다른 사람들도 학원 다닌다니까 저도 처음에는 무턱 어차피 배워야지 뭔가 다른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데 어떤 학원을 가야 할까 선택을 못하고 친구하고 이쪽 가야 돼 저쪽을 가야 돼 하면서 갈팡질팡하다가 서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는데 저는 그래픽 웹 디자인 학원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6개월 과정을 다녔는데 나름 열심히 산다고 오후 5시에 끝나면 이제 6시부터 알바를 새벽 1시, 2시까지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하다가 그걸 못하고 공부하는 시간에 알바 쪽으로 돈 버는 것보다는 벌지 않고 다른 공부를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6개월 공부한 동안에 야간에 다른 공부하고 또 주말에 쉬는 시간에 또 다른 공부를 하고 해서 많은 자격증은 못 땄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이런 거 저런 거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나와서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6개월 동안에 배운 그 공부가 너무 미약했어요. 네. 네. 취업이 불가능하고 어디가 음식점 서빙은 또 그게 평생 해야 할 일인데 그런 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구의 소개로 북에서 7년 전에 오신 PD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PD님도 여기 오셔서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씩 내시면서 공부를 했대요. 뭐 방송국에 PD 일도 했고 그런 경력도 많으신 분을 소개받아서 일을 안 하고 저도 돈 1전도 안 벌고 5개월 정도를 구분한 데서 개별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네. 네, 공부를 하고 지금 현재는 취업했는데 네, 하나컬처 영상 편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 네. 참 좋은 기술을 배우셨네요. 참 훌륭한 기술을 배우셨고 그 북한에서 떠날 때 정말 목숨을 걸고 한국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두망을 건너던 정신으로 앞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예, 자기 앞에 닥치게 될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낸다면 얼마든지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북한에 계시는 혈육들하고는 연락이 됩니까? 맞아서 이남 오네라고 그랬죠. 네. 네. 네. 경제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연락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네. 참 이게 북한에 있는 친척들하고 연락을 하려고 해도 네. 아무튼 이제 중국에서 이제 네. 강 건너 북한하고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오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돈이 들겠죠. 네. 열심히 벌어갖고 저 혈육들도 네.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요. 네. 참 이 기회를 통해서 북한에 계시는 그 형제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아유, 언니, 오빠. 내가 언젠가는 언니, 오빠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나지겠지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있어줘. 네. 북한 사회에서 건강하게 산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아무쪼록 그 혈육들이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러다 이제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나서는 강연희 씨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선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생활의 발견 시간입니다. 현재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물의 발견과 발명, 그리고 그 경위에 대해 알아보는 생활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기의 발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가 인간에 의해 처음으로 인식된 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일입니다. 장식품으로 쓰이고 있던 호박이 작은 물체를 끌어당기는 현상을 발견하였을 때였죠. 원래 호박은 황금색을 띤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인데요. 호박의 원석을 구형이나 고공 모양의 장식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공을 할 때 우연히 호박이 전기를 띤 작은 물질을 끌어당기는 현상을 발견한 것이죠. 이렇게 마찰에 의해 생기는 전기를 마찰전기라고 하는데요. 호박에서 마찰전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호박 속에 신이 머물고 있다고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박을 호신을 위한 부적으로 몸에 달고 다녔다고 하죠. 또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마법의 돌로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기원전 4세기경 철학자 탈레스는 이 흡입력을 그때까지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요소로 믿고 있었던 천지화수와 다른 새로운 요소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력을 갖고 있는 호박을 전자라고 이름 붙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탈레스가 호박을 전자라고 이름 붙인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요. 물질을 흡입하는 힘은 그 당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16세기 말에 영국의 의학자 길버트는 양의 전기와 음의 전기가 끌어당기는 마찰 전기를 실험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현상에 관해 자신이 주장한 가설이 정확하였다는 것을 보여서 이 현상을 학문적으로 통일했는데요. 이처럼 이미 400년경부터 전기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 실체를 알고자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결국 에디슨에 의해 백열전구가 발명되었지만 전기의 실체에 대해서 밝혀지기 시작한 것은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한 지 20년이 흐른 후인 1879년 영국의 물리학자인 J.J. 톰슨이란 사람에 의해서입니다. 톰슨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전기는 아주 미세한 입자라는 것을 알아냈고요. 이 작은 입자를 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이 전자들의 이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임을 처음으로 밝혀냈죠. 여기에서 에디슨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에디슨은 미국의 오하이오주 밀란 출생으로 발명왕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제재소를 경영하던 아버지 세무엘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에디슨은 초등학교를 퇴학당해서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12살 때에 철도의 신문팔이 과자팔이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발명실험에 열중했다고 전해집니다. 15세 때 역장집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답례로 전신술을 배우게 되는 1869년까지 미국 캐나다 여러 곳에서 전신술로서 일했습니다. 그 무려 보스턴에서 패러데이의 전기학의 실험적 연구라는 책을 읽고 감명을 받은 에디슨이 그 책을 읽고 실험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1868년에 전기 투표 기록기를 발명해서 최초의 특허를 받아냈죠. 그 후로 그는 무수히 많은 발명품들을 쏟아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전등의 발명이었습니다. 이미 필라멘트의 재료로는 백금선이 좋은가 또는 탄소선이 좋은가 하는 비교가 논의되고 있었는데요. 1870년대에는 탄소선이 비교적 유망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1878년부터 백열전구의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한 에디슨은 수은 배기펌프의 개량과 탄소 필라멘트의 채용으로 40시간 이상이나 계속해서 빛을 내는 전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필라멘트의 재료로는 대나무가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고 세계 여러 곳에 있는 대나무 산지까지 사람을 보내서 재료를 모았는데요. 일본 교토 부근에서 나는 대가 가장 좋다는 사실이 밝혀져 그로부터 약 10년 동안은 이 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다시 전구를 보급하기 위해서 소켓, 스위치, 안전 퓨즈, 적산 전력계, 배전 방식 등을 구안했고요. 효율이 높은 발전기와 배전반의 설계 등 전등의 부대 설비에서 배전 충전 발전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기 체제를 창조해냈습니다. 1882년에는 세계 최초의 중앙발전소와 에디슨 전등회사가 창립됐죠. 번개가 전기인 것을 발견한 사람은 벤자민 프랭클린이었는데요. 그는 1740년대에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전기를 처음 소개했습니다. 1746년에서 47년 겨울에 프랭클린은 3명의 친구와 함께 전기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기후가 그들의 연구에 유리했고 재능 있는 기구 제작자들도 인근에 살고 있었는데요. 프랭클린은 독창적인 실험과 기계를 고안하게 됩니다. 프랭클린의 명성은 급속히 퍼졌습니다. 사실 그가 번개와 전기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안한 실험은 프랑스에서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프랭클린은 프랑스에서 실험이 이루어진 뒤에야 그보다 더 간단하지만 위험한 방법, 즉 심한 뇌우 속에서 연을 날리는 방법을 시도해 보았는데요. 프랭클린과 그의 친구들은 전기의 불이 다른 물질, 특히 물과 금속 사이에서 확산되고 그런 물질에 끌리는 요소라는 결론을 일찌감치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기를 많이 가진 물체가 전기를 적게 가진 물체에 접근하면 방전 현상이 일어나서 두 물체의 전기량이 같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의 유체 이론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을 어떤 가설보다 더 많이 설명해 주었고요. 건물에 뾰족한 쇠막대를 세우면 벼락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의 제안이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퓨레침입니다. 프랭클린은 지금도 전기를 논할 때 쓰이고 있는 용어들, 즉 양전기, 음전기, 전지, 도체 따위의 대부분을 만들어냈고 실험을 명쾌하게 설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물의 발견과 발명을 통해 현재를 바로 알고 미래를 되새기는 생활의 발견. 지금까지 김민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명예위원장으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모시고 북조선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대북 단파 방송입니다. 이번에는 라디오 방송국 수용소의 노래, 탈북자 강춘환 씨 수기를 각색한 라디오 방송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은 5천년의 역사를 함께 살아온 한 민족이다. 어쩌다 짐승만도 못한 독재자를 만나서 세계 제일 빈곤 국가로 전락한 동토의 땅,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옥의 땅을 우리들이 구하지 않는다면 누가 구하겠는가? 라디오 방송국 수용소의 노래 제1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함경남도 요덕군 정치범 수용소. 날이 풀리면서 산과들에 그득 쌓였던 눈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렇게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이 얼음장 밑에서도 봄이 오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가을에 뜯어놓았던 풀이나 먹거리를 겨운에 다 먹어치웠기 때문에 봄이 되면 집집마다 양식이 떨어져 아우성이었다. 그래도 우리 집에선 워낙 할머니가 알뜰하셔서 봄이 되어도 아주 굶는 일은 없었다. 할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시어 밥을 지으셨다. 그리고는 동틀 무렵이면 우리들을 깨우셨다. 남보다 한 발짝이라도 일찍 가서 손주들이 욕먹지 말고 매맞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아침에는 늘 시끄러웠다. 동생 미호는 아침잠이 많아서 일어나기가 힘들어했다. 그래서 나와 신경질을 한참씩 하고야 일어나곤 했다. 야 미호야, 빨리 일어나라. 너 오늘 청소당번이라며. 새소물 씻으면 고향 세수하지 말고. 싫어. 나 좀 더 잘 거야. 누워가지고 겨실하덕에 불못 살리면 어쩌려고 그래. 전번처럼 또 선생한테 죽도록 오도 맞지 말고. 어? 얼른 일어나. 나와 미호가 신경질을 하면 할머니는 늘 미호의 의류광을 받아주곤 하셨다. 엄마 없이 수용소에 끌려와 가슴 고생을 다하는 어린 손녀가 할머니로서는 애처롭기 그지없었을 것이다. 할머니는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미호를 앙상한 손으로 안으셔서 마당에 나가 세수를 시켜주곤 하셨다. 아침마다 미호는 할머니에게 부리는 의리광으로 재워질 수 없는 모성애를 보상받으려 했다. 아침 식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먹는 것은 학교에 갈 때 가지고 가는 정심을 빼놓고는 아침 저녁 강냉이 풀죽이었다. 그 죽이 먹기 싫은 미호는 가끔씩 불평을 했다. 피, 또 풀죽이야? 나 안 먹을래. 할머니, 나 밥 해줘. 미호야, 옥하가 이거라도 먹어야지. 안 그러면 어깨 학교 가려고 그래. 할머니가 먹여줄까? 할머니는 늘 이렇게 밥 표정을 하는 어린 미호를 얼리곤 했다. 그리고는 바싹 마른 나뭇잎 같은 얼굴에 떨어지는 눈물을 갈고리처럼 변한 손등으로 훔치면서 버릇처럼 깊은 한숨을 쉬었다. 3월 말이다. 들에는 어느덧 새싹이 돋아났다. 작업장에 못 나가는 노인들이나 인민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 아이들은 마대자를 들고 산으로 들러 돋아난 새싹들을 뜯으러 다녔다. 학교에서는 다시 토끼풀 채취 작업을 개시하였다. 아직 능지에는 녹지 않은 눈들이 쌓여있는 이른 봄이다. 풀들이 이제 겨우 돋아나고 있는데 토끼풀을 하기란 정말로 어려웠다. 날씨도 아직 봄이라 하지만 꽃샘 추위로 아침 저녁은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었다. 야야야 이 반동 새끼들아 빨리 모이지 뭐 다가서 총소리 난지 언제게 말이야 어 이 새끼 줄떡 벌어서 저 덕사 새끼 오늘은 또 무슨 일 시키려고 저래 새끼 설마 토끼풀 뜯어오라고 시키진 않겠디 춥다야 내 생각엔 토끼풀 뜯으러 보낼 것 같아 에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야 야야야 이 새끼들 조용 못 다가서 어 잘 들어 오늘 오후에는 몽땅 토끼풀 뜯으러 가서 한 사람이 20kg씩 무조건 뜯어야 돼 그 외에 덕풀 하나라도 속게 해줄 땐 그 새끼는 물론이고 그 새끼 속 한 방까지 몽땅 거저 죽을 준비해라 이? 알았어? 아이들은 어깨에 마대자루를 하나씩 둘러매고 산으로 들러간다 자연은 참 신비한 것이다 추워도 봄은 봄인지라 눈 속에서도 풀들은 파릇이 여린 싹을 키우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풀들은 어린 싹들이라 과제랑 20kg를 하려면 손톱이 닳고 닳아서 뭉툭해지도록 땅을 헤집어야 한다. 더욱이 평양에서만 살았고 수용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나는 토끼가 먹는 풀과 못 먹는 풀 구별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그렇다고 다른 애들에게 자꾸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 아이들도 내게 가르쳐주느라 말을 하다 보면 정량을 채우기가 힘들기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북조선에서 주민들을 기만하기 위해 선전하고 있는 내부 교양 자료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당국이 주민들에게 거짓으로 선전하는 내부 교양 자료 분석 시간의 장성군입니다. 최근 북조선 당국은 군중 강연 자료를 통해 김정일의 현명하령도 밑에 우리 인민군대가 혁명의 주력군 무적 필승의 장군으로 자라난 데 대하여 제목을 통해 김정일은 1960년 8월 류경수 백공호 땅코 사단을 시찰한 때로부터 지난 45년간 무려 3,030여 개의 인민군 부대, 군부대를 현지 시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리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고 당과 수령을 옹호 보위한 것처럼 당을 보위하고 수령님의 혁명위협을 보위하는 데서 성세가 되고 방패가 되어야 한다며 인민군 군인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을 계속 강화하여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서의 사상 정식적 풍모를 훌륭히 갖춰 나가도록 강조했습니다. 김정일은 미군에 대해 돈에 팔려온 침략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우리 인민군대는 정치 사상적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 교양 사업을 더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인민군대의 혁명적 투쟁 기품과 일본세를 온 사회가 따라해야 하고 인민군 군인들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돌팔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중요 전선들이 파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조선의 인민군대에게 혁명적 기백과 활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김정일의 심혈과 로고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으며 김정일은 밤이 깊어도 부대 군인들이 준비한 예술 공연도 일일이 봐주고 그들에게 섭섭함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새 세계 첫 영웅이라는 김기봉 소행을 놓고 한 병사가 잘못 던진 반땅쿠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 수많은 동지들을 구원하고 철을 마쳤다며 모든 군인들을 김기봉을 따라 배우기를 강요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조선 내부 교양자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조선 강연자료 첫머리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말씀이라고 하여 글씨도 굵고 크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의 말을 부각시키는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북조선의 최고 권력자인 동시에 한 인간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둘러봐도 대통령의 언어를 놓고서 굵고 큼직하게 부각시키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북조선 당국은 모든 공로와 성과의 결실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김정일의 업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 업적의 뒤에는 많은 군인들이 죽어 나갔으며 김정일은 이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은 인간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김정일은 계속해서 군부대 시찰 횟수를 늘리고 김정일이 군부에 관심을 돌리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고 김정일에게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입니다. 또 김정일은 모든 사람들이 죽어도 자신이 죽어가는 목숨을 부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주민들을 선동하고 또 북조선의 군인들은 나라와 인민을 위한 군인이 아닌 한 사람인 김정일을 위한 군인들입니다. 그러기에 김정일은 북수선 주민들이 알다시피 자신을 위해 총포탄에 대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 강연 자리에서는 김정일은 미군에 대해 돈의 8년 침략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북조선 여러분들도 돈의 중요성을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군은 돈에 팔려온 것이 아닌 돈을 받고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군인 한 명이 1년에 받는 돈은 1만 5,282달러이며 2년 차에는 1만 7,128달러, 3년 차에는 1만 8,014달러로 월급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북조선 군인들처럼 제대로 된 월급도 받지 못하고 오직 하루 세끼 밥을 먹여주는 조건으로 군복무를 하고 김정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한다는 창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북조선 당국이 선전하는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안락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며 밤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군인들을 위해 현지 지도의 길에 올랐다는 김정일의 말을 믿으십니까? 김정일은 야행성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주위에서 일하던 여러 사람들이 증언 자료에 따르면 김정일은 매일 밤 술을 마시고 북조선 주민들에게서 선발된 옷과 대상들의 여성들로 기쁨조 조직을 만들어 그들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또 김정일은 낮에보다 밤에 일을 더 많이 하며 어떤 때는 새벽 3시, 4시까지 구의 집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김일성 사망 후 음주량을 줄이고 집무 시간도 축소를 해서 건강이 많이 회복은 되었으나 야행성 집무 습관에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김정일은 밤에 자신의 일을 하거나 술을 마시다가도 심심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주위의 군부대를 시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연 자료는 김정일의 시찰 소식에 대해 밤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시찰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김정일은 사람을 믿지 않은 경향이 있기에 모든 믿음은 군부에 의존하고 그러기에 계속해서 군부대를 시찰하고 북조선 주민들이 아는 바와 같이 군인들에게 부여하는 혜택 또한 많은 것입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북조선 당국이 선전하는 내부 교양자를 믿으십니까? 김정일과 구 측근들이 외치는 교양자로는 지금도 북조선 군인들을 당과 김정일 자신에게 충실하라고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북조선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도 겐지가 쓴 나는 김정일의 여리사였다를 들으시겠습니다. 초밥 여리사가 수수께끼 나라 북조선으로 북조선에서 초밥을 만들지 않겠는가. 1982년 6월 오는 날이 이리다. 초밥 여리사로 일하던 내게 일본 조리사 협의회 이타바시 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북조선에서 일해보지 않겠는가. 이타바시 회장은 느닷없이 이런 말을 꺼내더니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다. 니초 무역 상세에서 구피 초급 여리사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 걱정이야. 월급도 50만 엔이나 되는데 말이야. 어때? 자네 생각 없나? 월급 50만 엔이라는 말에 구미가 당기기는 했지만 그 당시 일본과 국교를 맺고 있지도 않은 북조선에 대해 나는 것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그런 나라에 가면 두 번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만 들었다. 대답을 망설이다가 가족과 운원해볼 테니 내일까지 기다려달라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꺼냈더니 예상대로 결사 반대였다. 당시 8살이던 둘째 딸은 제 딴에도 불안했던지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 내 마음으로는 북조선에 가리라 이미 결정하고 있었던 것 같다. 거듭거듭 말리는 가족들에게 월급이 50만 엔이라는 점과 5개월에 한 번은 귀국할 수 있다는 점, 계약기간이 1년이니 곧 다시 돌아온다는 점, 그리고 북조선에 일본 대사관은 없지만 연락사무소 정도는 있으니 무슨 일이라도 닥치면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으므로 걱정할 것 없다는 점 등을 되풀이해서 설명했다. 그런 다음에야 나는 무조건 반대하는 가족들을 겨우 설득할 수 있었다. 북조선에 가기로 작정한 나는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이타바시 회장과 함께 유라쿠처에 있는 니초 무역 상사를 찾아갔다. 나는 니초 상사 회장실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그곳 회장으로부터 준비자금 30만 엔을 받은 다음 구족식 여권을 신청했다. 회장실에는 나 외에 또 한 사람의 일시 결의사가 있었다. 그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평양에 있는 버텀강 호텔 앞에 가라오케바 시설을 갖춘 일본 음식점을 열 예정이라고 했다. 이름은 안산관으로 정했고 우리가 묵게 될 것은 버텀강 호텔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북조선 전용 여권을 교부하려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기에 그동안 다른 요리사와 함께 식당에 필요한 식기와 조리기구, 집기들을 사러 다녔다. 그런데 하루는 북조선 사람들이 머물 것 같다며 대거 호텔이 니초무역상사 앞으로 발급한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다. 정액이 무려 900만 엔이라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북조선에서 일본을 다녀간 사람들의 숙박비 등은 모두 니초무역상사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했다. 니초무역상사는 저청년 계열 출신의 조선인들이 만든 회사이다. 아무리 저국을 위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은 엄청난 금전적 수료를 강요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후인 1982년 8월 마침내 북조선을 향해 떠나야 할 날이 찾아왔다. 나리타 공항의 출국 로비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배웅하는 가족들을 보며 나는 순간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다. 정말로 북조선은 안전할까? 나는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그때만 해도 내가 김정일 앞에서 초밥을 만들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성대한 환영회, 북조선에서의 첫날. 북조선에 가려면 중국의 북경을 경유해야만 했다. 북경에서 우리는 북조선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신청했다. 그날 밤은 북경에서 잤는데 흥분과 긴장 때문에 거의 뜬 눈으로 지새우다시피 했다. 다음날 북경공항에서 조선 민항의 비행기를 타고 나서야 비로소 북조선으로 간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기체는 곧 북조선 영공으로 들어섰다. 나는 눈알에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곳이 북조선이라 말인가. 드디어 나는 낯선 나라의 베일 속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 또 한 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 북경을 출발한 지 한 시간 반. 마침내 평양 순환 비행장에 눈이 들어왔다. 아래를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산 위에 탱크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일본 TV에서 본 한국전쟁 당시의 영상을 떠올리며 나도 모르게 부르르 몸을 떨었다. 이렇게 우리는 그럭저럭 무사히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마중 나온 니초무역상사 직원의 환영을 받으며 곧바로 버텀강 호텔로 향했다. 호텔에 도착한 우리는 밤에 있을 환영 파티 때까지는 푹 쉬고 있으라는 말을 듣고 여장을 풀었다. 저녁 7시에 호텔 식당으로 가자 곧 성대한 환영회가 시작되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전속 통역사인 임상종 씨를 소개받았다. 음식은 어느 곳 하나 맛이 있지 않은 곳이 없었다. 나는 본래 매운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단히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함께 간 일식 요리사는 매운 음식에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매우 고생하는 눈치였다. 북조선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식당은 어디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튿날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일터가 될 안산관으로 향했다. 안산관은 호텔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가 도착한 곳에는 주위에 담만 있을 뿐이지 도저히 레스토랑이라고 할 만한 건물은 보이지 않았다.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사이에 책임자라는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건넸다. 초밥식당은 어디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는 연못이 바라보이는 비교적 좁은 공간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이것이 괜찮겠습니다. 그러자고는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배치대를 그려주십시오. 순간 나는 오한이 벙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설마 식당 설계부터 시작하게 될 줄이야. 그런 것은 당연히 사전에 준비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번 시간에는 탈북 여대생이 남조선에서 생활하면서 쓴 일기를 소개합니다. 독재의 땅 북조선과 자유의 땅 남조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탈북대학생의 일기 진행의 신서연입니다. 오늘은 외래어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남북 언어를 보면 북한은 순수 우리말만 사용하고 남한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외래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때문에 남한에 입국한 우리는 외래어에 아주 약합니다. 순수 우리말만 하던 우리에게 남한의 외래어는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쓰는 외래어가 순수 우리말인 마냥 자유롭게 구사합니다. 물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속담이 있듯이 나만의 언어를 따라야 하지만 갑자기 따라가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교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 중에는 특히 외래어가 더 많습니다. 예컨대 수강을 하고 취소를 할 때에도 우리는 그냥 수강 취소라고 하지만 나만의 학생들은 드랍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수강 신청 후에 수강 취소를 하려고 책자를 보고 있는데 한 친구가 드랍할 과목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난 드랍이란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눈치껏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책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눈치껏 대답한 것이지만 눈치를 알아차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완전 엉뚱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 학생은 수강 취소를 하는 것을 보고 드랍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니 드랍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드랍이라는 것이 수강 취소를 말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한 가지의 예를 든 것이지만 학교 생활을 하는 속에서 이런 외래어를 잘 모르는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대화가 끊긴다든지 또는 엉뚱한 대답을 하든지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단순히 학생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은 또 괜찮지만 발표 도중에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교수님의 질문 중에 이런 외래어가 튀어나와서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말 난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에게 난 이북에서 왔기 때문에 외래어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순수 우리말로 질문을 하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유는 그 학생들은 외래어가 의미하는 순수 우리말을 어떻게 구사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어서 이북에서 왔으므로 외래어가 섞인 질문을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면 학생들과 교수님은 아예 질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질문을 해도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발표 점수만 삭감될 것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능력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점수란 결코 없는 아주 잔인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외래어만 북한과 다른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순수 우리말인데도 북한의 말과 의미하는 바가 다른 말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따분하다를 우린 어떤 의미로 쓸까요? 어떤 상황이 몹시 난처하거나 어색할 때에 그 상황을 따분하다고 씁니다. 하지만 한국의 따분하다의 뜻은 할 일이 없어 매우 심심하다는 뜻으로 씁니다. 얘기를 하는 도중에 난 그때 그 자리가 정말 따분한 자리였어 하였더니 옆에 학생이 왜 그 상황에서 따분하다를 쓰는 거냐고 의문스러워합니다. 사실은 내가 더 의문스러운데 말입니다. 이 말은 외래어도 아니고 북한에서 그렇게 많이 쓰던 말인데 나만의 학생들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 참 이상하였습니다. 그 친구에게 따분하다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심심하다는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난 이것만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이 말은 난처하다는 뜻으로 쓰인다면서 서로의 말이 옳다고 옥신각신하였습니다. 결국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북한에서 쓰는 뜻과 남한에서 쓰는 뜻이 모두 있습니다. 따분하다는 심심하다는 뜻과 또는 어색하다는 뜻을 동시에 쓰는 것이었습니다. 사전을 보고 나서 우리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마주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북쪽에서 의미하는 말과 남쪽에서 의미하는 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말이 틀렸다고 우겼으니 참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중간고사를 볼 때였습니다. 시험 보기 전 시간에 교수님은 우리에게 시험 범위를 가르쳐 주셨고 또 시험 시간과 장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나 외래어라서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전공 과목이라 꼭 점수를 잘 받아야 하므로 집으로 가 며칠간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른 과목은 소홀히 하면서도 그 과목만은 전공이라는 이유로 아주 깡그리 암기해버렸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교과서 통짜로 외웠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였었습니다. 시험 날짜와 시간은 다가왔고 교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빌렸는지 여러 권의 책들을 앞에 놓고 펼쳐가면서 시험 전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종소리가 울리고 난 보던 책을 책상 밑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학생들은 누구도 넣지 않습니다. 전체로 보고 쓸 생각인지 시험지를 나눠주는데도 보던 책을 넣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기가 막힌 표정을 하고 난 시험지를 받아들고 옆에 학생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교는 물론이고 교수님마저 보고 쓰고 있는 학생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나도 슬그머니 책상 밑에 책을 꺼내어 눈치를 힐끔힐끔 보면서 보고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교수님이 내 옆으로 오실 때면 왠지 나 혼자 보고 쓰는 마냥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으시고 날 지나치십니다. 옆에서는 책을 펼치는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들립니다. 그렇게 당황한 속에서 시험은 끝났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 수업에는 아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기에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기말고사를 볼 때쯤 옆에 앉은 한 학생에게 물어봤더니 이 시험은 책을 보고 쓰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오픈북이라고 합니다. 노트북도 아니고 오픈북이라는 시험이 있다는 것이 참 알아야 할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픈북이라는 이 시험은 시험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긴 책을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 볼 수 있는 시험입니다. 하루 종일 외우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눈치 있게 빨리빨리 책을 펼치면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때문에 시험 보기 전에 책을 한두 번 정도만 훑어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페이지는 접어놓고 그 중요한 내용이 시험에 나오면 쉽게 보게끔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한 명만 보고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보고 쓰므로 그 또한 경쟁력이 치열합니다. 이렇게 쉬운 시험을 외래어로 표현하니 암기력이 강한 머리도 아니면서 그 많은 것을 외우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야 말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그 후 외래어 책을 가져다가 읽어보기도 하면서 배우려고 노력했으나 아직도 남한 학생들이 구사하는 외래어에 대하여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대화를 하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툭 튀어져 나옵니다. 그럴 때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언어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탈북대학생의 일기 진행의 신서연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